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캄보자 준비위원회가 13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,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